받던 별이 내 맘에 내려왔나 봐. 가슴에 새겨진 별이, 가슴에 빛나던 별이 아마 너인 것 같아. 떨리는 소리가 들리니 오스타, 뜨거운 심장을 느끼니 You're my star. 아주 오랜 먼 날부터 나 꿈꿔왔던 사랑이 너인 걸 알아. 언제나 함께 해줘. 아주 오랜 시간 흘러도 늘 같은 자리에서 빛나주길 내 맘 너에게만 빌려 줄게. 가슴에 새겨진 별이, 가슴에 빛나던 별이 아마 너인 것 같아. 떨리는 소리가 들리니 오스타, 뜨거운 심장을 느끼니 You're my star. 아주 오랜 먼 날부터 나 꿈꿔왔던 사랑이 너인 걸 알아. 언제나 함께 해줘. 아주 오랜 시간 흘러도 에서 빛나주길 내 맘 너에게만 줄게. 네 맘속에 새겨진 별도, 네 맘속 빛나는 별도 나이길.